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로시와 함께하는 에토스 팟. 오늘은 제6화 기업 현장을 가다 파트 1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혁신가 여러분, 오늘 타이틀이 정말 신선한데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자, 그동안 저희가 국내에 발생했던 주요 이슈를 가지고 기업 문화와 윤리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 제보요? 네. 아니, 어떤 제보가 들어왔습니까? 네, 저희 그 대승에도 그 윤리경영과 법정교육 과정을 수강한 어떤 직원분이 저희한테 청취자 의견을 주신 건데요. 그 우리가 기업문화 가치를 이야기한다면서 정작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제보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의도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넘버링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기업 관계자들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리 경영이나 법정 교육 같은 거를 현장에 계신 분들을 초대를 한다든가 또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들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청취자 제보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D사의 J라는 분이 보내주신 의견인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2월에 취업해 현재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 회사 전체 직원이 법정 의무 교육인 산업 안전을 외부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듣게 되었고요. 윤리경영은 온라인 학습으로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통해서 수강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회사 들어가기 전부터 뉴스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돼서 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희 회사는 이러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요. 인터넷 검색으로 우연히 에토스팟 방송을 알게 되었고요. 방송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만약 거래처 사람한테 뇌물이나 금품을 받았는데 이것을 후회하고 그 이후에 일단 받았다는 얘기 같아요. 그 이후에 돌려준다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러면 윤리기범이 위배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말단 사원이라 직장 상사분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매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이요. 아이고, 예. 예, 아, 매우 사연이, 훌륭한 분이십니다. 네, 예. 간단하면서도 좀 직원분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좋은 자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단 사원이라 매일매일 일 처리하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 또 이렇게 질문까지 네. 보내주시는 그 의기에 저희가 감동을 받았고요. 그 간단하게 답변을 해도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저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 해당 업체에 직접 방송 출연 섭외 요청을 했습니다. 아,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승낙을 받았고요.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와우.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 파트를 맡고 있는 장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첫 출연이시죠? 네, 사실 그냥 에토스파 듣다가 의견 한번 보내본 건데 이렇게 요청까지 올 줄은 몰랐고요. 조금 당황스럽네요. 아이고, 자, 저희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들어보니까 네, 도움이 좀 되시죠? 저희 회사는 뭐랄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느꼈던 것은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는 병원이나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가공하여 판매하는 일, 그리고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들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자체 작업시설장이 있고 지방에도 자사가 있어요. 대부분의 일들이 제조와 영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장님 포함해서 거의 다 남자분들이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조금 딱딱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나중에 성희롱이나 법정 의무 교육, 윤리 경영 교육을 받는 것을 보고 조금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떤 분위기일지 이해가 됩니다. 제조업과 생산 공작, 영업 라인 위주로 운영이 되겠네요. 혹시 그 사장님께서도 직접 실무를 보시나요? 네,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도 직접 영업을 수행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의료업체나 제약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리베이트나 뒷거래 네. 영업 방식이 정말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비리의 온상이다라는 정도의 어떤 인식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JC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윤리경영을 또 듣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대표이사께서 직접 영업을 수행하면서 또 그런 필요성을 알게 된것 같고요. 그런 교육을 수강하는 판단은 정말 아주 훌륭하게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해요. 아까 사연을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안전 교육은 따로 외부 강사 초청해서 교육 받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지난 4월인가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받으신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매일 업무 할당량이 있어서 교육을 하기 위해 아침에 1시간씩 출근했고요. 그 강사님이 1시간 정도 교육을 했어요. PT 자료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랄까, 교육 시간이 워낙 짧아서 뭘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일지 같은 거 적고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이거 문제입니다. 보험 가입.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보험사랑 연관이 많이 돼 그러게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네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보험 가입 담당자가 와서 강사를 한명 초빙을 해서요. 같이 한 시간 네. 이내에 설명을 쭉 하는 거죠. 법정 교육을. 30분 정도, 20분 정도는 강의를 하고 나머지 40분에서 30분 정도는 보험 가입을 유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인력공단에 교육을 완료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참 문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교육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인공에서 인정한 온라인 교육으로 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 안전, 이게 한두 시간으로 이게 교육될 거 아예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체화가 되고 꾸준히 정착이 돼야 하는 문제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제시 윤리경영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을 하셨다고요. 요거 간단히 수강 소감을 좀 들려주십시오. 네,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과정이었는데요. 저는 뭐 나름대로 재미있게 들었어요. 특히 그 해외나 국내 사례가 많아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옛날 사례가 많았고 최신 사례가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자율학습 시간이라 시간 내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과제까진 다 해보니까 특히 윤리 강령을 제가 직접 제정해봄으로써 많은 생각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여겨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이 씨가 질의 주신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저 사연에 읽어드렸었잖아요. 마지막 부분. 이런 상황 어떻게 됩니까?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연이 아까 처음에 주셨던 사연인데요. 제가 만약 거래처 사람한테 뇌물이나 금품을 받고 이것을 후회하고 그 이후에 돌려준다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도나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금품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이틀 뭐 이걸 뭐 바로 반환을 하든 뒤에 반환을 하든 아무튼 이거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을 주머니에 넣거나 서랍 뭐또 예금 계좌에 보관한 후 반환하는 이런 걸 하더라도 윤리규범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딱 그걸 본 순간 바로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상관에게 신고를 해서 반환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거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기준이 그 금품을 받았다는 걸 인지한 순간 즉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예, 거죠? 바로바로 돌려줘야 아, 그러면 됩니다. 이제 먼저 받은 거는 안 된다는, 명쾌하네요. 그래서 받아서 뭔가 챙기고 있다고 하면 빨리 돌려주십시오. 아, 그럼 제가 이미 뇌물을 받은 거니까 규범을 위반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에서는 일정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윤리경영 담당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바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이제 상사한테 제가 이런 걸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근절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추석이나 휴가나 그다음에 주요 명절 때는 선물을 회사에서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부터 주지 않고 받지 않는 사회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게스트로 오셨던 제이 씨, 어떻게 궁금증이 다 해결됐습니까? 네, 해결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7화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